유엔 총회 제71차 회의에서 23일 우리나라 대표단 단장인 리용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유엔이 지속개발을 위한 변혁을 지향하는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에는 테러의 광풍이 몰아치고 존란으로 인한 피난민 사태가 휩쓸고 있으며 세계적인 열점 지역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중에서도 조선반도는 핵전쟁의 발발 위험까지 안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열점 지역으로 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반도 정세가 자주 통제불능의 사태에 빠지게 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족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전쟁 연습을 계속 벌려놓고 있는 데 근원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지금 유엔 안전보장 리사회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정의와 국제법을 떠나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유엔의 보자기로 감싸주는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최근에 조작해낸 대조선 제재결의 제2270호에서 또다시 우리 공화국의 핵 및 탄도로켓 시험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된다고 골고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핵 문제에서 어쩔 수 없게 되자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듯이 이 문제에서도 어쩔 수 없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말살해보려고 시도할 것이나 절대로 우리인민에게서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제도를 아사낼 수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우리 공화국 정부는 미국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력한 해국제력에 의거하여 근원적으로 정식시키고 조선반도와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아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